하늘은 나는 새들 푸른 차는 위에서 군따라 바람따라 날아서 희망을 찾아 가네 바람따라 떠나리 저만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니 날 반기리 바람 따라 떠나리 저먼 곳에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니 날 반기리 고향 떠난 철새처럼 그리워 못 잊어 떠나면 사랑하는 내니 날 반기리 날 반기리